about you. Hot blood rush, turning a cold blue. See you touch, but I'm feeling nothing. I'm feeling nothing. I'm in California, you out in Georgia, but we're both in the same room, staring at perfection. I'm about to wreck it. It's just something I gotta do. I think I wanna lose ya, just to feel my way. días, radio escuchas de Radio K-Pop México. Me presento, yo soy Corby. No tengo idea qué estoy haciendo aquí. No tenía pensado entrar, pero pues dije, pues aunque sea un ratito. La verdad es que hoy, uno, no tenía muchas ganas. Dos, estaba confiadísima de que iba a venir Doki. Y tres, no tenía muchas ganas. Entonces, pues bueno, ya estoy aquí. Ya que no puedo hacer más. Ojalá y me esté escuchando bien. Creo que mi micrófono tiene algún detallito. Ahorita lo voy a checar bien. Y mientras tanto, saludo a Miguel Martínez, a Ramji, Madeline Sun, Silvia Lerma, Sandra Valdés, Yolanda Ruiz Silvestre, Lupita Murillo y a Josué Amador, que me está escuchando desde TuneIn. Si hay alguien por allá, en un ratito me doy una vuelta. Josué, ahorita te pongo tu canción de Girls' Generation, perdón, me pediste Lionheart. Chicos, no sé si quieren que les abra pedidos o que hablemos de algo. La verdad es que yo no tenía nada planeado, y eso que lo planeo como 15 minutos antes de entrar. Pero ahorita sí, mi cerebro está bien frito y no tengo idea de qué rayos hacer. Se me antojaba escuchar algo como de chicas, y siendo que no me gustan mucho los grupos de chicas, pero tenía ganas de escuchar ¿a quién? A Mamamoo. Y luego me acordé que ayer fue, ayer o antier, no tengo idea de qué día, fue aniversario de Yuki's. Entonces ahí me tienes buscando rolas de Yuki's. No tengo, nada más tengo un disco de ellos y es el único disco que conozco. De ahí en fuera, como que bajar una rola de ellos y hablar de ellos, como que no, porque no los conozco mucho. O sea, sí me gustaban, pero estoy decepcionada de que se hayan separado y eso. empecé con una rola de Eric Nam, porque me gusta Lose You, y pensaba poner también la rola de This Is Not a Love Song. Sí, sí se llama así, no tengo idea. Mamá, dime, Eric Nam, ¿dónde estás? Ya no sé por qué no la puse. Yo creo que sí la voy a adicionar. De hecho, todo ese álbum de Honestly me gustó bastantísimo. No sé por qué no le dimos otra... no le dimos la revisión, o no hicimos la revisión. Ah, ya sé por qué. Porque yo todavía no estaba aquí cuando salió el álbum. No. Oigan, ya estoy menciando por acá. Mejor vamos a escuchar música. En un momento les abro los pedidos para que mínimo ustedes también se desestresen un poquito y puedan escuchar las rolas que les gustan. Muy bien, vámonos entonces a escuchar a Jung Jung Hyun con Go Away, Girls' Generation con Lionheart, Mamamoo Love y Eric Nam con Don't Call Me. Yo regreso con ustedes. Están escuchando Radio K-Pop México, la música que se ajusta a tu estilo. Again, I'm calling it. 실패한 그림이의 생을 치르면 어긋나 버릇고 이제 부수 노력 다 보통의 연애 보통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외워지는 것뿐인데 너가 나빴어도 부족했어도 네 모습이 낯설게 변했어도 아니야 자책할 필요 없어 모두 내 잘못이라고 해도 돼 도대체 무슨 말이 필요해 바뀌어버렸네. 연애 세포가 다시 돌아왔나봐. You make me shine. 솔직히 간지러워서 못 참겠어. 꿈 같은 타이밍. 허전했던 마음이 요즘 들어 이상해. Love 달빛 내린 밤도 날 복잡하게 만드네. Thank you. there's one thing that you shouldn't do. Don't call me. 때로는 찾아와서 모든 걸 다 적시고 내 마음도 짙어져 널 원할 때쯤에 이내 떠나가버렸다. 네가 아직 그리워 그때 조금 더 적게 내버려줄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너의 흔적들을 지우는 일, 우리 함께였던 시간이 길지 않은데 넌 참 많은 걸 남기고 갔네. 아직 하지 못한 말들이 너무 많아. 내게 주지 못한 마음들 갖고 쓰리렀나 봐. 조금만 조금만 내게 머물러서 모두 가져가줄 순 없을까. 후회 젖은 추억은 아까 무게를 덜까. 혼자 짊어지긴 버거워 내 약해진 내가. 억지로 삼켜냈던 내 두 애네들 부르다 네 기억 위로 지쳐 잠이 들죠. 멋대로는 찾아와서 모든 걸 다 적시고 내 마음도 짙어져 널 원할 때쯤에 너가 빠져버린 하루에 채워진 공허함 또 숨막히듯 날 몰아세우는 걸까. 익숙해질 수도 있을까. 무뎌진다는 건 괜찮은 게 아니라 참는다는 건 널 그리워할수록 더 잃어가는 기분. 모래로 움켜진 듯 흘러내리는 맘을 추스릴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너에게 잠겨 난 떠오르지 않아. 엉망으로 틀어져 취해 또 쓰러져. 사랑은 흩어진 주제에 난 무너져. 언제까지 너를 견뎌낼 수 있을까. 어두워진 맘엔 빛이 될 수 있을까. 모두 묻어내고 싶다면 더욱더 파고들어가. 다 잊어낼 거라면 더 선명히 새겨가. 피해 숨고 싶다면 도망치고 싶다면 오늘도 위를 그저 위를 서성이잖아. 만큼 쉽게 다치지 않는 보랏빛 새벽 고요해서 다 크게 들리는 마음속 말들 보고 싶다. 멋대로는 내리는 소나기에 y ya estoy de vuelta. Escuchamos a John Jung Hyun con Sudden Shower, la canción que me pedía o me preguntaba Estefanía, 10 centimeters o 10 centímetros, así se llama. Creo que es grupo, no sé, chico, colaboración, no sé. No tengo idea. Yo la verdad no lo conocía. Escuchamos antes de eso Eric Nam con Don't Call Me, Mamamoo con Love y Girls' Generation con Lionheart. De hecho, no pensé que me fueran a solicitar pedidos. Creí que iba a estar un poquito flojo el chat de pedidos, pero ya veo que tienen ganas de escuchar música y me están pidiendo música muy buena. Escucharíamos para el siguiente bloque a Wonder Girls con Like This, Miss A con Love Song y Touch, Suran Fit Changmo con Wine. Yo no sé si me estoy confundiendo, pero me parece, sí o no, díganme ustedes que saben, ARMYs, que esta canción fue producida por Suga. ¿Me equivoco? Corríjanme si me equivoco. Vamos a escuchar a Juniel Fit Jung Jung Hwa con la canción Full, que por cierto iba a poner a Full, pero ya recordé que no es lo mismo. También es de Jung Hwa. Y a Kim Hyun Jung con Your Story. Los pedidos están abiertos. Si quieren escuchar una canción en específico, pues me la pueden dejar en la barrita de pedidos y yo con todo gusto se las estaría poniendo. Ale Alejandra, ahorita te contesto porque creo que no estoy entendiendo lo que me estás pidiendo o diciendo. Discúlpeme, estoy media drogada, me estoy queriendo enfermar y tomé medicina y ahorita siento que estoy flotando como en una burbuja. No sé cómo voy a salir de esta transmisión, así es que si hago una chulada ahí que les cause risa, pues guárdenlo para la posteridad. Nos vamos a escuchar a Wonder Girls con Like This, a Miss A Love Song y Touch, a Suran Fit Changmo con Wine y a Juniel Jonghwa con Full y Kim Hyun Jung con Your Story. Yo regreso, recuerden que están escuchando Radio K-Pop México, la música que se ajusta a tu estilo. 소리 나의 머리에 맴돌고 걸 star 애매히고 있어 그냥 어지러운가 봐요 잠이 든 그댄 아무 말도 말아요 이미 익숙해진 우리 미라 그만 잡아 phone 우리 얘기 다 끝났어 난 차가운 남자라고 누가 취하면 그런 거 못해 잡다 놓다가 새 phone에 짐은 묻히기 누가 못하냐고 알아내 924 이별 따윈 서툴지 사실이잖아 익숙해졌으면 마치 노래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버는 일 허나 나보다 훨씬 여리디 어린 너위에 다 큰 어른인 척 좀 할 수밖에 없는 걸 생각해 좀 지울 수 없어 Have a felt so sweet 익숙해져버린 네 향기처럼 연인이란 말이 어울려 오늘 난 처음으로 내 맘 고백할게 난 저 하늘의 별도 따줄게 네가 원한다면 뭐든지 오늘 난 해줄 수가 있어 I love you, love you, love you You love me, love me, love me 알아, 알아. 달려간 나의 너만 생각하다 잠들어 꿈속에서 너만 부르자 Oh now 아침을 깨운데 estoy de vuelta por acá. Por acá se estaba, ¿cómo podría decirlo? Botaneando conmigo porque dije que estaba medio drogada. No en ese sentido. Lo que pasa es que me estoy enfermando, o ya estoy enferma, y pues medicina. Odio la medicina, pero ya ni modo. Oigan, un saludote para Cintia, Lupita Murillo, Yolanda Ruiz Silvestre, Katia Cruz, Ramjin, Animar San, Madeleine Sun, Silvia Lerma, Taylim, Candy Sakura y Ale Alejandra, que me están escuchando, y a todas las personas que me escuchan desde TuneIn, saludos para ustedes. Está siendo una mañana bastante tranquila, puesto que no tenía nada preparado. Están muy movidos con los pedidos, eso sí. Gracias a todas las personas que me están, bueno, que se mantienen aquí conmigo y que me están haciendo sus solicitudes de pedidos. Para el siguiente bloque escucharíamos a Monsta X con Hero, a Sistar con la canción Alone, EXID con Boy, Vanilla Acoustic con My Time With You del drama She's in the Trap. Y para hacerlo un poquito más alegre, voy a poner dos canciones de It's Like con Love Flutters y Shiny de Pentagon, porque esa no puede faltar para amenizar un poquito el día. Les recuerdo que los pedidos lo pueden colocar en su barrita de, o más bien dicho, en el chat de pedidos a mano derecha de su pantalla, y pues en el chat general obviamente es solamente de plática. Les recuerdo que hay reglas, entonces no se les olvide darle una checadita, están un poquito más abajo del botón de pedidos autodilla y abajo del chat. Muy bien, y pues ¿qué más podría agregar? Cierto, cuando, o sea, miren qué tan mal ando, cuando Candy me puso Sistar la que sea, hice la mensada de copiar todo y tipearlo o pegarlo en YouTube, no me había fijado que me había puesto la que sea, pero bueno, me voy a arrepentir de haber dicho eso. Como quiera, vámonos con el Monsta X, a escuchar a Monsta X con Hero, y yo regreso con ustedes para platicar de más cositas. Si hay algún tema en específico que quieran tocar o que quieran que platiquemos, pues coméntenme en el chat y yo por ahí les estaría respondiendo, o bien lo comento en general. Muy bien, vámonos ahora sí con Monsta. Ya know what it is, man. Monster X is a bitch. X, right here. X, what? Okay, man, let's go. Haru, 종일 널 지켜보면서 발견한 유일한 문제점, yeah. 너를 귀찮게 만드는 가식뿐인 늑대 같은 남자들 아니야, 넌 내 건데 내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지, yeah. 누가 널 잘 때 넌 볼 수 없게 내가 지켜줄게. 넌 너무나 아름다워서 난 적이 많아 마치 공주를 지키는 게임 같아. 걱정하지만 난 너만은 남자. Your hero, 악당들은 뒤로, 나쁜 것도 보디에게 싸면 담에 추억이 싫어. 하나같이 다 짐승 같은 보아 동물원에 버려. 전부 말들이 많아 널 가두려 뱉어 대는 게 소리. What? 만만하게 날 봤다만 벗어먹고 그게 자라. 바지 위에 팬티를 입고 막 소리 달아. 수트도 가끔 입고 가슴에서 빛이 나 우리가 빛이 나. 다들 고개를 봐. 마지막 경고할게. 화나면 난리나. 나 무섭게 변해. 누가 널 잘 때 넌 볼 수 없게 내가 지켜줄게. 넌 너무나 아름다워서 난 적이 많아 마치 공주를 지키는 게임 같아. 걱정하지만 난 너만은 남자. I can be a hero.

버린 이 시간 지금 시간은 벌써 새벽 3시를 지나 난 오늘도 마치고 집에 왔지만 쉽게 잠들 수가 없지 차가운 텅 빈 집안 난 공허해 뭘 해야 해 누굴 만나고 누구랑 통화해야 해 이제 누군가가 필요한 것 같아 이 시간에 끼어있는 사람 말이야 처음 차가운 첫 번째 날 기분이 너무 좋아 하늘을 날 것 같아 나는 지금 내게로 달려간다 오늘은 너 만나 어디 갈까 오늘은 너 만나 무얼 만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고민은 되지만 그날 기분 좋게 질러보는 거야 너무 좋아하고 있어 너무 사랑하고 있어 너를 위해 매일 멋을 부리고 너를 만나면 난 손도 잡고 싶고 널 안아보고 싶어 비록 설레임이 사랑인가 봐 너와 매일 통화하고 너와 메신저하고 너와 같이 놀러가고 너와 같이 영화를 보고 너와 같이 예쁜 사랑하고파 너를 만난 후로 달라진 내 생활 세상 모든 게 다 새롭게 오늘은 너같이 쇼핑하고 이상기말처럼 너와 어울리는 예쁜 바지를 몰래 사서 네가 감놀라게 선물하는 거야 내게 선물은 너뿐이야 내게 보물은 너뿐이야 내게 뭐든지 난 해주고 싶어 너를 만날 때면 손도 잡고 싶고 널 안아보고 싶어 비록 설레 아주 오래 전부터 너를 좋아했었다고 지금 말한다면 뭐가 달라질까요 달라질 게 없는 맘을 가진 너는 마치 뿌리 깊은 나무 같아서 신이 곱게 빚은 한 송이의 flower 사라지지 마 달라지지 마 내가 너를 좋아해도 nobody knows 다른 여자를 봐도 nobody's like you 용기가 없어서 I'm sorry 더 먹고 비웃어 그래 나는 널 사랑하는 찌질이 찌질이 그래 나는 머저리 머저리 난 너한테는 거머리 겉절이 이 세상 너 하나면 돼 Baby I'm only yours God, 왜 대체 말을 못할까 기죽은 어린애가 떠 다른 사람 만나지만 내 가슴 무너지게 그러지 마요 빈틈없는 그대에게 난 무리일까요 텅 빈 맘은 공터인데 머릿속은 터지네 oh, 맘 언제 이렇게 돼버렸나요 내가 너를 좋아해도 nobody knows 다른 여자를 봐도 nobody's like you 용기가 없어서 I'm sorry 안 있어도 힘이 나네. 이 하늘에 빛이 나네. 내 맘이 너에게 닿기를 바래. 말하지 않아도 no no no. 언제나 내 맘은 no no no. 아름다운 그대와 걸어가고 싶어. Everybody knows 한 가지 말할 게 있어. Listen to my heart. 난 네 옆에 서면 떨려. 그래 love you love you love you. Like you like you like you. 너를 사랑해. 널 사랑하는 기질이 기질이. 그래 나는 머저리 머저리. 난 너한테는 거머리 겉절이. 이 세상 너 하나면 돼. Everybody say 누구 만나 너와 나 my baby 눈을 감아 뭐 할까 oh, oh. 꿈을 깎아 butterfly 이제야 난 내 사랑 앞에서 늘 빛나리. You watch my step. Step. Step. You watch my step. Sí, Estefanía, ya vi que Henry iba a debutar. De hecho, nada más estaba esperando confirmación porque pues ya se había hablado al respecto. Y el 26 de agosto se confirmó, más bien dicho, él lo confirmó, que iba a participar en la secuela de la película A Dog's Purpose. Ya tiene una parte, entonces ya salió el tráiler también. En el tráiler vienen los créditos, viene el nombre de Henry. Y pues... la película va a ser va a salir a cines en mayo del 2019. No me interesa mucho por el hecho de que es de perros, no me gustan los perros, pero pues por ser Henry lo veré. Y respecto a la película de Ciel, pues no me gusta Ciel. Entonces no creo ver la película. De hecho, aquí en la página oficial de K-Pop México estaban invitando a lo que iba a ser la premiere, me parece, de esta película en donde va a estar participando Ciel. Pues para más detalles, ya saben, consulten las redes oficiales de Station, de K-Pop México. Oigan, estoy súper dormida, lo siento. Ya ni porque puse las canciones estas que te despiertan. La premiere de la película Milla 22, donde aparece Ciel, será en la siguiente semana. Por ahí estaban invitando a la premiere, entonces nuevamente les repito, pongan atención a las redes sociales de K-Pop México para que pues sepan si están interesados en ir, cómo hacerlo. The Maze Runner, ¿quién participó en la película de Maze Runner? Nani, no comprendo ahí lo que me quisiste poner. Bueno, como sea, no, yo realmente vengo con el ánimo medio extraño, entonces aunque haya colocado las rolas que coloqué, pues me siento igual. Vamos a escuchar para el siguiente bloque a Eric Nam con This Is Not a Love Song, Ailey con You and I, Ravi con Bomb, a Haze con la canción On July, Girls' Generation. Ay, a ver, ya, es más, es como puede ser posible que esté así. Girls' Day con Something. Y como extra a Psy con Gentleman y I Love It. Vámonos a escuchar eso, ya no voy a hablar. Bye bye. 들어주고 싶었어 들려주고 싶었어 행복했었던 우리 추억을 써내려가고 싶었어 예쁜 멜로디 위에 들어줄 사람이 없는 노래 나 혼자 흥얼거려 This is not a love song 사랑 노래는 없어 네가 나를 떠난 그 후엔 This is not a love song 혼자 남아 불러 닿을 순 없겠지만 I'm better but 너 없이 난 힘들어 Yeah 너 없이 너무 힘들어 눈빛만 봐도 손길만 닿아도 세상은 내 것이었지 그게 제일 그리워 그리워해도 후회를 해도 이제는 소용이 없어 추억으로 남겨야 해 내 곁에 넌 이미 떠났지만 이 노래 남아있어 This is not a love song 사랑 노래는 없어 네가 나를 떠난 그 후엔 This is not a love song 혼자 남아 불러 닿을 순 없겠지만 I'm better but 너 없이 난 힘들어 Yeah 너 없이 너무 힘들어 Yeah 끝이 나면 내 마음도 정리해야지. 너 아직 있다면, 아직 내 곁에 있다면, yeah. 끝없는 노래를 부를게. This is not a love song. 사랑 노래는 없어. 네가 나를 떠난 그 후엔. This is not a love song. 혼자 남아 불러 닿을 순 없겠지만, I'm better, I'm better, but 너 없이 난 힘들어. Yeah, 너 없이 너무 힘들어. Yeah, 너 없이 너무 힘들어. Yeah, 너 없이 너무 힘들어. An excuse now, just get out my face. 예전으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어. 우리 서로 부담이 됐어. 내게 아무도 없어. 더는 상관이 없어. 그냥 너의 지친 그 잘 바라네 난리 브루스 이멍 섞가는 데 걸린 노년과 수많은 트로피들에게 샤넌 해밀바닥에서 별 하나 바라보면 날아왔네 I'm never done paying my dues 애는 늘 안가를 물불 돌려 웨이더 난 저스틴 비버네 헤이레드 세이 디젯 가도 가도 웨이 새끼 난 디젯 니가 민기적거리며 지적이는 게 난 삶에 방해가 될 리가 없지 나와 형제들은 담은 늘 따로 이제 내가 그리던 그림의 스케치는 완성 1차로 바라보던 미래의 완성에 앞에 모습 바꿔봐 난 놈이 못난 놈이 될 리가 Hold up and boom 그래 터질 시간이 왔어 임마 Hold up and boom 나도 터질 시간이 왔다고 말 Hell boom and boom Feel this energy Boom and boom 내내 터지는 포텐이 Boom and boom Feel this energy Boom and boom 내내 터지는 포텐이 Hey ha hey ha boom Bang and pow ya Hey ha hey ha boom Bang and pow ya Hey ha hey ha boom Bang and pow ya Hey ha hey ha boom Bang and pow ya 말 좀 끊을게 My best 네가 타고 있어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이번 거 진짜 큰 거 다 쉬기 싫어 미리 피해 깬 건 없어 이제 늦었어 Bomb and bomb 그만해 좀 풀까 Clock is on 시간이 가고 있어 No safety zone 숨을 끄게 찾아선 임지송 하지만 그 자리 내 이름으로 옆에서 녹슬어 날가 가는 것보다 계속 차라리 달아 없어짐이 낫겠어 지옥불에 담갔다 났으니까 두들겨 박으로 날카로운 칼 헛헛한지 더 실감나게 잘 배우러 친지 깊게 늙어주고 지어내는 죽음 난 살아있어 영화 나온 바빠 너의 죽음 빠지길 담을 기다릴 거면 먼저 걸릴 걸 당뇨 Time's up 5, 4, 3, 2, 1 Explode Now yeah, bomb and bomb Feel this energy Bomb and bomb 내내 터지는 포텐이 Bomb and bomb Feel this energy Bomb and bomb 내내 터지는 포텐이 누구도 나가 늠하지 마 교복을 입고 머리에 항상 그리던 내가 지금의 나다 알아듣냐 에이 누구도 날 가늠하지 마 오늘의 내가 그림이다가 내일의 나고 지금도 난 계속 그려내 다음 챕터 비투에도 계속해서 뱉어나온 외곳 마스터 피땀을 팔아 실력으로 환산해서 재능을 찾아 의도치 않은 부자 racks on racks rack 때린 내 염색 제가 변태 날 주무르고 맞춰야 만족을 해 Now bomb and bomb Feel this energy Bomb and bomb 내내 터지는 포텐이 Bomb and bomb Feel this energy Bomb and bomb 어때네 터지는 포텐이 Hey ha hey ha Boom bang and pow ya Hey ha hey ha Boom bang and pow ya Hey ha hey ha Boom bang and pow ya Hey ha hey ha Boom bang and pow ya Yeah.

I'm a Mato Fado gentleman. Mato Fado gentleman. Mato Fado gentleman. Gentleman. I love it, I love it, I love it, oh yeah. cuando se te olvida que tienes que entrar. Ups. ¿Qué? Estoy perdida. Saludos para Lupita Murillo, Miguel Martínez, Aide, Yolanda Ruiz, Estefanía Pineda, Ramji, Nani Marzan, Madeline Sun, Silvia Lerma, Candy Sakura, Teilim, Lilia Zaragoza, y yo les anuncio que hasta la una voy a estar aquí con ustedes porque neta se me van las cabras bien feo y creo que nada más. No, es que realmente no le veo el chiste de estar aquí poniendo pedidos si no tengo nada que mostrarles, y la verdad es que no tengo ganas de estar buscando ahorita qué buscar para enseñarles. Se me ocurría que tengo pendiente, por cierto, que les dije un día que iba a hablar de la carrera, de la trayectoria de PSY o PSY, pero esa sí la tengo que investigar. Y sí tengo que checar bien todas sus rolas para poder mostrarles algo. No, Estefanía, no los voy a regañar. Para empezar, no sé ni de qué rayos estaban hablando. Solo sé que me andan, que se están botaneando conmigo, la neta. vamos a escuchar para el siguiente bloque Spellbound de TVXQ, Becky Young con My Ears Candy, Fit de Young de 2PM, Jun Jung Jung, eso parece de trabalenguas, Jun Jung Jung con Where Are You, Basic e Inky con In the Illusion de el drama W, Dos Mundos, EXO con Unfair, y la última canción de Ligiori Bad Girls, que es la que casi me acaban de dejar por acá por el chat. No voy a regañar a nadie, Lupita. Calmaos. Vámonos a escuchar entonces a TVXQ con Spellbound. No.

시점 같은 사람들을 이어보면 또 무엇이 될까? 그건 아마 너와 내가 연결된 선일지도 몰라. 언젠가 만나게 될 사람인걸 잘 모르고 살지. 어떤 누구도 내가 보려는 것만 보고 내가 궁금한 것만 찾고 바로 너였다는 걸 그게 너 했을 뿐 좋거나 나쁘거나 상관없이 늘 스치듯 말야. 제가 진정 너이긴 한 건지 너를 원하는 내 모습이 진짜 나인 건지 둘이 같이 손을 잡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릴 따뜻하게 감쌀 맘에 안도감 따윈 없지. 타는 듯한 뜨거움의 연기만을 남기고 연긴 또 힘없이 날아올라 붕뜬 가슴을 삼키고 누리려 하면 할수록 목은 올가미에 감기고 끝이 안 보여도 발걸음은 내게로 향하지도 날 덮어 넣어 한 덮을 더 널 알아갈수록 거세져 폭풍도 가끔 세상을 향해 외쳤던 어풍도 목표가 너라면 건 더 이상 어풍이 아니야. 근데 넌 잡을 수가 없어. 아무리 변해도 널 담을 수가 없어. 내가 바라는 건 한 가지야. 네가 환상이 아니었음. 아니 환상이라면 나 또한 마찬가지야. 여기서 멈추는 건 불가능하지. 너와 다시 멀어지는 이 순간은 마치 상상할 수 있는 무엇보다 더 잔인하지. 언젠가 들어야 할 작별의 잔은 아직 들 수가 없어. 난 아직 울 수가 없어. 우리 둘의 퍼즐을 아직 완성한 적이 없어서 차라리 내가 괴물이 돼 모든 걸 집어삼킬 수만 있다면, 제발 그럴 수만 있다면. 잡히지 않는 너 아니 어쩌면 벌써 널 가졌지. 난 널 분명히 보고 느끼고 만졌지. 내게 스며든 너로 인해 난 발끝부터 머리까지 잠겼지. 사실 힘들어 이제 숨쉬기조차. 근데 네가 없으면 못해 그 힘든 것조차. 이게 꿈이든 현실이든 더 이상 상관없어. 어디든 너와 함께 다 필요 없어. 너밖에 너밖에 화장은 치열하게 머리는 확실하게 허리는 조금 더 졸라매야 해 표정은 애틀하게 말투는 쫀득하게 행동은 조금 더 신경 써야 해 영화 속 천사 같은 여주인공 그 옆에 덧글리는 나쁜 여자 욕심이 남보다 좀 많은 여자 시선은 조금 멀리 걸음은 조금 빨리 노출은 은근히 섹시해야 해 성공은 혹독하게 사랑은 순수하게 기세는 좋아 어쩔 줄 모르게 Olvida que debo entrar. Ya me voy. No sé si quieren que los deje con el bot o les ponga música random. Voy a dejar tres canciones en lo que leo sus comentarios. Saludos a todos los que me escucharon. Gracias, Candy Sakura, Telim, Lupita Morillo, Miguel Martínez, Estefanía Pineda, Aide, Ramjin, Animar, San Madeline Sun y Silvia Lerma por estar aquí. Vámonos con música, yo aquí voy a estar poquito antes de las 2, los voy a dejar con música random, aunque ya no estaría poniendo pedidos. Sale, nos vemos el día de mañana, espero yo, ya andar un poquito mejor y traer preparado algo. Entonces, se quedan con música, más tarde regreso y me despido finalmente, ¿ok? Bye bye. そっと待ってる一つずつ拾い集めたい悩んで泣いた日 찌란 표정 Show me your love Yeah we burn it up baby 내 맘에 너를 속삭여줘 오늘따라 너를 볼까 yeah 시공간이 다 얼어버려 왜 yeah 넌 가능만 돼 널 시선 초과해 미 내 본능은 붕 떠버린 맘을 다독이다가 무너져 calm down down down 몸이 늘어져 right now now Oh leave me leave me 더디니니 한 개 너 미리 말해 딱 단계라는 게 있는데 넌 과정을 지워놨네 yeah yeah 넌 내 노래가 돼 yeah baby 밤에만 너를 찾는 늑대들과는 달라 넌 매일매 순간마다 너를 찾아 날 다가쳐도 돼 It's alright You know what I want 조심스럽게 지금 살며시 whisper to me I got that super love, oh, oh, oh, oh, oh. That super love 소원이 몇 가지 된 뒤로줄 수 있는 너만의 슈퍼맨. Wow. 나 때문에 느껴버리겠지. Like a super fantasy. Yeah. You're so beautiful, I'm gonna let you get you now. But when it's time, my super love be you. You're my freaking pose. You a fucking bitch, you a freaking get you a fucking pose. 지루할 정도로 많이 식상했던 에 그녀들의 관심은 접어두길 에 내겐 절대로 없을 거라 생각했어 But you arrest me 내 방식대로 only one way 넌 슬슬러워 빠져 보여줄게 다른 시각 세상을 보는 눈 내 몸 전부가 세포가 다 너라고 외쳐대 이미 예정된 역사가 한 페이지를 장식해 어떤 말로 이 교감을 정의할 수나 있을까 It's alright, it's okay 바로 그 운명이란 거 Oh yeah yeah 무심하고 도도하게 너무나도 까칠하게 계속 나를 미치게 숨도 못 쉬게 내 맘 흔들어 너 누구보다 섹시하게 너무나도 부드럽게 내 맘을 또 녹여 날 어린애처럼 갖고 놀아 Baby it's a nightmare 나 때문에 난 잠도 못 자고 yeah. 네 하얀 숨결 뒤에 감춰진 너의 크리스탈 자꾸 날 미치게 해 You're my sexy baby 정말 way bad 너만 보면 난 미치겠어 You're my sexy baby Be my lady 너는 not my man Sexy baby Hey girl it's me You got some time I want you to know this 이제부터 너는 my girl 내가 너를 책임질게 어느 누구도 널 건들지는 못해 이제 나만 바라봐 너 yeah, yeah. 너에게 어울리는 남자는 나야 너의 입술 위에 멜로디를 전해줄게 oh, yeah. 내 모든 걸 줄게 너 하나만을 원해 바라볼수록 더 미칠 것 같아 너도 황금 눈빛에 난 정신을 잃어 Relax your mind baby please yo give me a number 그네 빠진 애들과는 비교하지 마라 색다른 느낌을 전해줄 테니까 괜한 걱정은 버려도 돼 네가 찾던 big boy follow me girl Yeah, yeah. 찬스레 핸드폰 그 옆에 커피 취하지 그래 너도 그래 baby 넌 어느새 내 맘속에 작게 자리를 잡았지 girl 솔직히 처음에 왜 라고 생각했지 머지않아 물음표는 너를 세웠지 yeah. 잠깐만이라도 네가 없으면 난 불안해서 미쳐가 하루 종일 너만 생각해 이런 나도 예감돼요 공 하나 공 너의 번호를 손이 외웠지 내 머릿속에 깊게 박힌 너 잠깐만이라도 네 답장이 오지 않으면 난 미쳐가 이제 네가 아니면 내 다리 떨리며 여기 지진하잖아 너 마치 쓰리쓴 커피 같죠 잠도 못 자게 어떻게 야야야야 I can't sleep, I can't sleep. 난 너를 놓지 못해. 세상 빛은 시작되고 그대로부터 세상에 소리가 있어 어둠을 몰아내고 나를 서게 해주었네 세상에 계절도 사진 첩 속에 얼룩져 색이 바래질까 점점 깊어가는 이 밤 잊지 못한 약속 따뜻했던 분도 안녕 비가 오면 내리는 기억에 던지는 아픔에 흠뻑 쏟아지는 너를 보다 선명했던 그 시간은 멈춘 채 날 보며 웃어주던 그곳에 잊었던 거야. 네가 성급했던 게 아니야. 이제 편안히 가. 그 자리에 걸려서 추억들과 마주하면서 얼마나 아팠을까. 내 네가 서 있었던 자리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웬일인지 나도 몰래 ready to walk. Milan, Paris, New York. Are you ready to walk? Thank you. 전화 붙들고 너의 사진 훔쳐보고 나서 삭제를 누르고 전화할까 고민에 빠지고 숨이 벅찬 하루가 다 너 때문 바로 잡은 마음 길어봤자 몇십 분 내 맘에 네가 그린 낙서를 지우는 게 아직 싫은가 봐 널 지운 너의 그림자 되어 매일 따라다니고 지친 어깨 감싸며 Me voy, chicuelos, cuídense mucho. Provechito para quien va a comer. Yo los dejé un ratito con música. Espero que no les haya aburrido. Y nos vemos el día de mañana si no pasa otra cosa. Cuidaos, cuidaos, bye bye. Breakout 눈을 뜨면 네가 내